동화 한국어 버전. 샘이 많은 이웃. 아주 먼 옛날 그레이 몬타라는 마을에 노부부인 리처드, 마리가 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로미오라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키웠어요. 로미오, 빨리 오렴, 밥 먹어야지. 노부부를 좋아한 로미오는 두 사람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로미오는 자식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어느 날 항상 그랬듯이 로미오와 함께 정원에서 일하고 있던 리처드는 로미오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로미오는 킁킁거리면서 땅을 파고 있었죠. 로미오, 뭐하고 있니? 그 순간 로미오는 크게 짖으면서 주인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자기가 땅을 파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한 리처드는 삽을 들고 로미오가 땅을 파던 곳으로 갔어요. 로미오가 크게 짖으면서 뛰어다니자 집안에 있던 마리도 밖으로 나왔어요. 리처드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곧 무언가가 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우리가 뭘 찾은 것 같아요. 리처드는 흙을 걷어내고 큰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리처드까지 빛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화가 나왔어요. 어머나, 이거 꿈 아니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라고요. 로미오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네요. 우린 부자예요. 로미오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집안으로 옮겼어요. 며칠이 지나고 로미오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밥을 선물로 받았고 왕자들이 쓸만한 쿠션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게 노부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로미오였지만 어느 날 샘이 많은 이웃인 루소는 노부부가 보물을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고 로미오를 납치할 계획을 꾸몄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 강아지를 데려와야겠어. 오늘 밤에 노부부가 자는 동안 로미오를 쿠키로 유혹해서 데려와야겠어. 역시 난 머리가 좋아. 루소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밤에 노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노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로미오는 문 앞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로미오는 열린 문 앞에 놓여진 맛있는 쿠키를 보았어요. 로미오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며 문 쪽으로 갔고 쿠키를 한 입에 넣고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가엾은 로미오는 쿠키에 수면제가 섞여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쿠키를 먹은 로미오는 곧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로미오는 이제 내 거야. 루소는 그렇게 어두운 밤 사이에 귀여운 로미오를 납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노부부는 로미오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로미오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로미오, 로미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우리 귀여운 로미오, 어디에 있는 거니? 하지만 로미오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노부부가 로미오를 찾으러 정원으로 나오자 울타리 너머에 있던 루소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낯빛이 어두워 보이시는데요. 루소, 우리 강아지가 사라졌는데 혹시 보지 못했나? 네? 못 봤어요. 아마도 나비를 쫓다가 집을 나갔지 않았을까요? 제가 자주 그러는 걸 봤거든요. 분명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옵시다. 그럴 것 같네요. 가서 한번 찾아봐요. 노부부가 로미오를 찾으러 가자마자 루소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로미오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밤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일 좀 해야겠다.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알려주렴, 어서. 루소는 로미오를 내려놓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거라. 가엾은 로미오는 보물을 찾기 시작했고 곧 어떤 곳에 멈춰서서 짖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했다. 리처드 부부보다 금화가 많았으면 좋겠구나. 말을 마치자마자 땅을 파기 시작한 루소는 곧 큰 상자를 찾았어요. 루소는 기쁘게 그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금화로 가득했어요. 착한 녀석, 넌 정말 특별해. 아, 이제 가도 좋다. 루소는 로미오의 목줄을 풀고 로미오를 울타리 너머로 보내줬어요. 자, 어서 안에 들어가서 노부부를 기다리고 있으렴. 로미오는 집으로 바로 들어갔고 루소도 금화가 담긴 상자를 들고 웃으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리처드와 마리는 낙담한 채로 돌아왔지만 집안에 있던 로미오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세상에,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갔다 온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마리는 로미오를 안았고 마음을 놓은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욕심이 가득한 루소는 또다시 노부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강아지를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강아지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같이 산책해도 괜찮을까요? 그래? 그럼 정말 고맙지. 로미오, 산책 갔다 올래? 그때 로미오가 다가와 말을 했고, 그래서 루소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와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루소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리처드를 보았어요. 루소, 왜 그러는가? 무서운 거라도 봤나? 저 강아지가 말을 했어요! 노부부는 재미있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보기에 로미오는 짖기만 했거든요. 로미오의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 귀여운 강아지가 방금 말을 했다고요? 짖는 걸 얘기하는 거라면 맞네. 짖었지. 강아지는 다 짖지 않나? 로미오는 다시 짖었고 루소는 로미오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날씨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보이네. 가서 한숨 자고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와서 로미오와 산책하러 가겠나. 루소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루소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일은 사과드립니다. 강아지는 어디 있죠? 같이 산책하고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몸이 좋아져서 다행이네. 로미오, 이리 오렴. 집으로 돌아온 로미오는 리처드 앞에 섰어요. 뭐야, 또 너야? 왜 또 왔어? 루소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맙소사. 루소, 또 왜 그러나?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이 강아지가 방금 말을 했잖아요. 노부부는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로미오는 짖었거든요. 루소, 이웃으로서 말하겠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나?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하겠나? 지금 방금 했다니까요. 두 분이 저를 속이는 거죠? 얘는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로미오 덕분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 얘가 말도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디서 이런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죠? 저도 알고 싶어요. 루소, 그냥 평범한 강아지일 뿐이고 그런 힘은 없다네. 그리고 맞네. 로미오 덕분에 보물을 찾았지만 그건 행운이었을 뿐이네.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그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아,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보여드리죠.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마을 대표님을 모셔와서 그분 앞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두 분은 사악한 힘을 가진 마법사고 마법을 계속해서 쭉 수련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제 힘으로 로미오를 빼앗을 겁니다. 어디 한번 기다려보시라고요. 그렇게 루소가 떠나고 충격을 받은 노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루소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루소는 마을 대표인 시로와 함께 노부부의 집으로 왔고 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쳤어요. 나와라, 이 사악한 마법사들아. 사악한 강아지를 넘겨라. 시로님 앞에서 내가 다 얘기할 것이다. 루소가 크게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이 노부부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노부부도 집에서 나왔어요. 저기 있다. 사악한 마법사들. 마법사들이 우리 마을에서 마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으이, 시로님. 제가 보기에는 루소가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연기는 거기까지다. 내가 다 밝혀낼 거라고. 루소, 네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가지고 있겠지. 나는 두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라네. 대표님, 그런 모습도 전부 다 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말을 마치자마자 루소는 로미오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말해봐. 한번 해보라고. 뭘 말하라는 거야? 보셨죠? 지금 했잖아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시로는 어이없다는 듯이 루소를 쳐다봤고 마을 사람들도 어이없는 상황에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루소,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 저 강아지요. 저 강아지가 말을 한다니까요. 방금 들으셨잖아요. 설마 못 들으셨어요? 짖는 건 들었네. 네? 말도 안 돼요. 화가 난 루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도 다 들었잖아. 짖는 것밖에 못 들었는데? 네, 저도요. 리처드 말이 맞네요. 루소는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이 강아지가 보물을 찾는 걸 도왔다니까 마법을 부릴 줄 아는 거라고. 그건 모두 알고 있네. 그런데 그건 우연일 뿐이지. 강아지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루소는 자신이 어떻게 로미오를 납치했고 어떻게 자신의 정원에서 금화로 가득 찬 상자를 찾았는지 전부 얘기했어요. 뭐? 자네가 로미오를 납치했나? 자네 짓이었어? 루소, 이제 그만하게. 자네야말로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겠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강아지를 납치한 게 아니라 강아지 덕분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가 마법을 부릴 수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증명해보게. 그 금화 상자를 당장 가져오게. 네, 기다리십시오. 루소는 보자기를 가져왔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원에서 찾은 상자를 꺼냈어요. 모두 잘 보세요. 이 상자 안에 금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루소는 상자를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상자 안은 모래로 가득했어요. 뭐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만하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리처드와 마리를 궁지로 몰아넣기까지 하고 말이야. 게다가 두 사람의 강아지까지 납치했다고! 이 시간으로 자네를 이 그레이 몬타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을 공표하겠네. 그게... 아니라... 너는 말하지 말게. 당장 짐을 싸서 여기를 떠나게. 그렇지 않으면 마을 보안관을 부를 테니. 루소는 고개를 떨군 채 그곳을 떠났고 시로는 노부부에게 다가갔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루소는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루소를 먼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지도력 덕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로는 활짝 웃으면서 로미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귀여운 강아지로구나. 이런 애가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겠나? 그렇게 루소는 마을에서 쫓겨났고 로미오는 노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피해받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부부는 로미오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